사랑이란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추억일 뿐. 추억이란 믿었던 것들은 오래 썩는 기억일 뿐. 기억이란 믿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깊은 곳에서 숨쉬는 불행들의 연료일 뿐. 불행이란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상처일 뿐. 상처란 믿었던 것들은 새로운 살의 양분일 뿐. 새살이란 믿었던 것들은 의미 없는 가죽일 뿐. 그 살 가죽을 뚫고 너를 사랑이란 길었다 싫었다 잃었다 사랑해. 길 잃었다 웃었다 누군가 웃는 바람에. 길었다 싫었다 굶주렸다 사랑 따위에 비웠다 지웠다 고작 너란 사람. 쉬웠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린 날의 미련일 뿐. 미련이라 믿었던 것들은 되지 못한 비련일 뿐. 비련이라 믿었던 것들은 지금 너와 나의 기쁨. 색으로 태어난 시련들의 시작일 뿐. 시작이라 믿었던 것들은 끝이 예쁜 이름일 뿐. 이름이라 믿었던 것들은 너의 작은 조각일 뿐. 조각이라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너의 전부. 그 전부를 건넨 너를 사랑이라 믿었을 뿐. 사랑이라 믿을 때쯤에 저라고 믿었었는데 넌 왜 세상이 날 용기를 주는데. 미련이라 믿을 때쯤